I can't believe 전도실제 위탁자오미 우파부채자이 중창을 모두 멜로디 펀프회의 변해 나는 건세자실리 류준이한지 Don't mess up my tempo 저절타임수 지친 팀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저시워터신 더 우치 别来了我 제조 Do you want to want to be Don't mess up my tempo 다시 멜로디 It's so lovely 저절도지다 you worry 빈도부구이자다 heartbeat 비상인지 시즌함에 따워 주동자들이 Are you ready? 락해양이 된 저도 싫어 What's your gender much? Don't be shy nobody's ever ready 예마부부시야요상화요상과의 허비 온챈져워 건져워 I show you my lady 조다운 날림도요 메이크업하푸디 졸룩주타샹추한치 Cause that's right now to the beat my tempo Baby girl 니더 morning call 让我手机开机 每天见面也还是否秒杀你 저정신착하실 Let's get down 기대하던 난 이상신 Don't throw it off on me Don't mess up my tempo 接受他用去 cheating team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这是我动心的武器 别乱了我 节奏 Do you want to go one two three Don't mess up my tempo 但是我专属 melody 没换我的你 lonely 未知的机会是 only 再见你都可以 OK 반도 test me 그건 이런 딱한 답은 완전히 원 메시지 나 유감이 flexing 신창한지 좋아 시절 찢어지다 왜다더 가스비 Hold on I'm doing alright baby girl you don't know 괜찮아요도 원하고 더 바우치 What you dealing me you 내 라인 네 헤매 주위 따니 따위 칭탈 부러워 더 템포 Baby girl 땅이 왜 왜 가우죠 얻어 린무시 낮은 그 시치 웃진 더겠니 想学我们突然向我袭击说世界就停在 right now So don't mess up my tempo baby Don't slow it up for m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hold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请看着我的眼睛诉说听在我耳边诉说告诉我你只想爱我告诉我你只拥有我闭着眼睛的到底对说却不让你变成有我吞下去甚至不啰嗦守护着你的会是我 Can you feel it? Feel my heartbeat Feel my heartbeat 在为着我的你真实的唯一的 savior Oh, oh, oh 全世界暂停正在看着你I can't believe 整个世界未曾着迷无法不去在意追求的梦都没落地反复回忆勾勒那的光谁说胜利有罪名痕迹 Don't mess up my tempo 接受他用去激情听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这是我动心的武器别乱了我节奏